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김일성 동지는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령님은 축복의 미소 보내신다. 내 마음 그대로 한성이 꽃이 되어 어버이 수령님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상 앞에 서니 자꾸만 축축이 젖어드는 눈시울이요. 추녀 낮은 만경대 수수한 처가에서 탄생하시어 뜨라구의 초자욱 되신 그날로부터 한평생 어로지 인민을 위해 헌신의 자흥만을 이 땅 위에 새기신 우리 수령님. 조용히 입속으로 불러만 봐도 멍매이는 생각에 눈가엔 방울방울 뜨거움이 맺히고 뵙고 싶어 이렇게 한다름에 달려오면 그 언제나 환하게만 웃으시며 반겨주시니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 이 가슴에 끝없이 흘러듭니다. 정녕 베푸신 그 사랑, 바치신 그 혼신, 싸우신 업적이 하늘에 닿아 인민은 뜨거움에 눈시울 적시건만 위대한 수령님, 오직 환하게만 웃으시는 이 땅, 이 하늘, 이 세상이여. 우주를 가득 채운 영생의 미소로 이 강산을 축복해 주시여. 끝없이 밝은 우리의 이 땅, 끝없이 창창한 우리의 이 세월. 웃으십니다. 우리 수령님 웃으십니다. 인민에게 무궁토록 기쁨만을 주시려고 웃고 또 웃으시는 위대한 어버이 우리 수령님. 아, 그리워. 인민이 급품 향해 목매어 달려가는 이 아침, 두 팔 벌려 어서라 우리들을 부르시며 경의하는 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정신군 대호의 그 앞길로에 축복의 미소 보내십니다. 이 초선을 밝히시며 환히 웃으십니다. 초선의 기상이 하늘에 닿고 민족의 존엄이 세계를 뒤흔드는 경이적인 성과들과 더불어 날마다 커가고 있는 우리 민의 행복을 지켜보시며 오늘도 환한 태양의 미소로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믿고 계십니다. 불세출의 선군영장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기에 선군조선은 백두산 대국 천하제일 강국으로 누리의 찬란히 빛나리라는 것을. 좋은 일이 생길 때면 뜨겁게 축복해 주시니